석봉 한호가 쓴 두보시. 한호. 조선 1602년에서 1604년. 보물 1078호. 석봉 한호가 두보의 시, 양전중이 장욱의 초소를 보여주다를 초소로 옮겨 쓴 작품이다. 한호는 조선시대 중기의 대표적인 명필로서 그의 석봉체는 강하고 굳센 필액으로 쓴 활달한 필치가 특징이다. 석봉체는 오늘날까지 많이 전해 내려오며 큰 영향을 끼쳤다. 그는 왕희지의 서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씨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단아하면서도 강하고 변화가 큰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. 이 글씨는 석봉 한호 선생의 한경혼 진적이라는 작은 서첩에 수록된 작품이다. 서첩에는 그가 평소 좋아하던 시와 구절을 담았는데 두보의 시를 비롯해서 절친한 친구였던 조선 중기 시인 최립이 쓴 시 등이 담겨 있다. 이 서첩은 한호 선생의 만년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. 또한 각 작품에서 해서, 행서, 초서 등을 고루 볼 수 있어 석봉 선생의 작은 글씨에 대한 면모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.